걸음치려고 해요. 한 걸음씩 멀어지려고 해요. 하루 지나면 저만큼 내가 멀어져 있겠죠. 놀라지 마요. 조금씩 익숙해질 테니. 뒤돌면 빨리 멀어질까. 이렇게 그댈 바라본 채 뒷걸음치면서 떠나죠. Cause I love you. 그대가 멀어지네요. 또 하루 가면 조금 더 멀어지겠죠. 이렇게 뒷걸음치면 떠나가는 나를 모르겠죠. 버려야 이렇게 그댈 떠나가는 나를 알아볼 수 있는지. Cause I love you. 그대가 멀어지네요. 더 멀어지면 점점 더 아파. 이제 난 떠나.